말하자면 좋을까 이런 마음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져 절이 자꾸 잘 안 돼 하나 확실한 건 I don't play that game yeah. 우리 진짜 별나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그걸 너무 잘 알고 날 쫙벼락해 나도 마찬가진걸 우린 참 별로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질까 그리고 또 견뎌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A psycho 우릴 보고 말해 자꾸 자꾸 다시 안 볼 때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도 않대 맞아 psycho Psycho 서로 좋아 죽는 바보 바보 나 없이 무지롭고 슬퍼져 기운도 막 없어요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we'll be okay Hey trouble 경고 따윈 없이 오는 너 I'm a reason of visual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두렵진 않아 흥미를 뿐 있어 날 잊어서 어떻게 날 다를까 언제처럼 몰라 너를 달래고 매섭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널 어떻게 놓겠어 우린 아름답고 참 슬픈 사이야 서로를 빛나게 해 마치 대과 강처럼 그리고 가보자 나는